창을 비추면 언젠가 내게 돌아오리라던 너의 그 말에 나의 하루는 가슴이 떨려 어쩌다 가끔은 눈 내리는 아침에 눈을 밟으며 걸어오리라다 슬픈 그 약속 이제는 제발 아팠던 거야 아무런 의미도 없이 지난 날을 그토록 오래 기다림을 주었었지만 기다림을 주었었지만